경상도 울산 금액이 상냥하고 복스러운 울산 금액이 서울과 삼도 우리가 편지를 보냈는데 서울에는 어여쁜 아가씨도 많지만 산이라 금액이 제일 좋대나 나도야 삼돌이가 제일 좋더라 경상도 울산 금액이 다정하고 순직한 울산 금액이 서울과 상도 우리가 편지를 보냈는데 제일 좋아.